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의 밀림 속에서 저국의 광복을 위하여 싸우시던 역사의 그날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만고풍상을 다 겪으시며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저국의 부강번영, 나라의 통일과 세계 자주화 위협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었으며 저국과 인민, 민족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었습니다.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곤의 강이 전하는 사랑의 노래. 지금 물길을 따라 라곤의 강 보통강반을 건넨다. 은혜로운 햇빛을 안고 은물결 금물결 설레이는 기슭에서 못 잊을 추억의 갈피를 번지며 사연 많은 강아 기쁨을 싣고 노래를 싣고 끝없이 흘러가는 너를 보니 수령님 항일 전에 날에 쌓인 그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인민의 행복 위해 여기 강기슭에 젖삽을 뜨신 그날의 모습이 가슴 뜨겁게 안기어와라. 해방 후 이듬해 그 봄날 보통강 기슭 도송낭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가슴 아파하시며 장마철 전으로 공사를 끝내어 눈물의 강을 행복의 강으로 꾸리자 하신 어버이 수령님. 돌이켜보면 압제에 짓눌려 신음하던 그 나날 몰랄리에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던 도송낭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들에겐 움막집도 차려지지 않아 다리 밑에 거적대기를 들이우고 한 생을 피눈물 속에 살아오지 않았던가. 가슴 아픈 그 정상 하루빨리 가시자고 오기용 치기용 목구를 메고 달렸고 여성들도 흙소랭이 이고 푹푹 자리를 내며 한몫 제꼈더라. 사람들 일선마다 번개가 이려 보뚝은 쑥쑥 키도듬에 솟아올랐고 대자연계조의 불길 속에 보통강은 새로운 전변을 안아왔어라. 날마다 거창한 공사장은 자랑찬 기적을 떨쳤나니 보통강반이 오른 승리의 만세소리 그것은 수령님 둘이에 굳게 뭉친 살조선 인민의 옥센 기상의 시위였노라. 수령님 사랑 속에 도성낭은 간대없고 황홀한 고리가 웅장히 솟아 햇빛 밝은 창가마다 행복의 노래 높이 천지개벽의 새 역사가 펼쳐졌나니 아 보통강반에 올린 그날의 대자연계조의 불길은 연대를 넘어 세기를 넘어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진두지휘하시는 강성국가 건설장의 최후 승리의 횃불로 세차게 타오르고 있어라. 나라 없던 그 세월 재난의 대명사, 불행의 상징이었던 보통강의 소린 인민의 고통과 원한을 하루빨리 가셔주시기요. 해방된 조국땅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자연개조 사업으로 보통강 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 졸세비은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행복의 강, 라군의 강으로 존변되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이 역사의 새 장을 펼친 보통강반은 오늘 어버이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영도 아래 더욱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변모되고 있거니 우리 천만 군민은 몸소 건국의 첫삽을 뜨셨던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며 추억 깊이 올리는 노래 우리는 빈토에서 시작하였네를 높이 부르며 경야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수령님들의 한평생이 오린 사회주의 대지우의 천지개벽의 사회 역사를 선호와 갈 것입니다.